재미동포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이 최근 오바마와 박근혜가 각국의 조선과의 관계의 급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느니 우리 공화국의 모든 수단을 다하여 압박을 가해야 한다느니 하는 망발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쓴 런소리언 장광선의 글을 실었습니다. 글은 온 교리가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의 기치를 들고 반전 평화를 외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섬으로써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전쟁 불장난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